잊혀지는 지금 난 눈을 감고서 가슴 속으로 전해오는 누군가의 기도를 듣고 있어 수많은 별들과 약속했던 모든 꿈들을 언젠간 이뤄진다고 믿어 땀과 희눈물과 소중한 사랑만 있다면 우리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 Once in a lifetime Fly to the stars 별들이 너의 꿈을 지켜줄 거야 Once in your lifetime 우리 그날 위해 영원히 함께 만들어 가야 Love for your dream Yo 슬프고 힘든 날들을 다 지나도록 해 Okay Open up your eyes to the sky Then you can find a way For the better days 이제 우리 세상을 모두 같이 다 함께 할 수 있게 힘들면 쉬어가도 okay 요 잠깐 take a second 그 오랜 꿈수많은 star I know that you can take it 함께라면 좀 더 날 거야 이 꿈들은 passion It's all yours there's no question 수많은 아픔을 견뎌냈던 모든 꿈들은 언젠간 돌아온다고 믿어 땀과 희 열정과 소중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 무엇이든 될 거야 별들이 너의 꿈을 지켜줄 거야 Once in your lifetime 우리 그날 위해 영원히 함께 만들어 가야 Love for your dreams oh, oh. 때론 삶에 지쳐 울지만 No baby no more cry 너의 힘이 돼줄게 I will pray for you and me tonight 너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사랑도